一心慕着城阳门和那飞给他 侦察日日故，阿伯您怎就日日盼？一个七生人家呢，明儿怕不切生，今朝呢破苦情。얼마대육신이세요살살십작을구이채서이내육신이탄생을얻니그부모가우릴길러낼때어떤공력드렸을까신자리는인자하신어머님이누시고마른자리는아기를위음식이라도맛을보고쓸데쓴것은어머님이잡수시고살기산것은아기를먹이오뉴와리라산야의땀에목이빈데갑자기들때라곤곤하신잠을못자주무시아싸라진세살부채를손에다들고인가시루물사던지고허지통시지나주심송지첫달서장풍에백설이펄펄날리는데그자도는출세라덮은데덮어주고발치발치눌러를주심빈차린자들물려놓고양인양친이그자손에엉제허리를툭탁치며사장에겨워서터지는말씀이은자동아은자동아이러구나만첩성산의고배동아군제가안고내일월동아나라에는충신동아부모님전효자동아공예방내우염동아일가친척의함옥동아충굴충굴이수박동아오색비단의채색동아채색비단의오동아그물주면너를사고그물주면너를사랴예지둥지키준정을사자마자부모온공생각하면세상이라도무겁지않겠습니다나 가려보면 부려자의 거동대가 어머니가 젖을 먹여 육간대청 밀려놓으면 어머님의 가슴에 잠옷을 주느라고 억파들 기억은 어감 울음을 웃니 어머님의 가슴이 봄을 슬쩍 사라지고 처녀자의 거정 보면 남자같이 첫을 먹여 육간대청 아무렇게 던져놔도 육간대청이 좁다 하고 둥글둥글이 잘도 논다 하기 따니 무정 세월 여주하여 사람마다 부모 온 거 못 따가고 인간 백년 사자하니 공도라니 백발이여 운명 할던 죽음이라 검은머리 백발대고 온 얼굴 주름 잡혀 귀는 먹어 절벽대고 이는 빠져서 낙치대고 두 무릎은 귀가 넘어뜨니 없듯 망령 철륜한다 망령이라고 구박하는 소리 애달 보고 절통하자 그 노인이 피로키는 먹었을 망정 찾은 문을 박하면서 여보아라 청춘들아 네가 본래 청춘이며 낸들 본래 백발이냐 백발 보고서 웃지 마라 나도 엊그저께 소년했나 파여건만 그리 해빠지 언수로다 여보세요 시준이네 이내 말상 찾아보소 죽음 기재두 노소에서 늙으시네 나 철우시네 나 늙으시네 는 먼저 가고 젊은 청춘 나중 갈게 공명천지도 한님 아래 흘러가는 물이라도 천은아증은 있게 부려 숨이 산천 만장봉에 청산 녹두가 나리는 듯이 차례야 차례 조만 흘러 시왕금 낙을 날이 쏟아나 무아미로다 인간 세상에 나온 사람 긴 손 빈 마음으로 나와 무력 탐심을 내질 마오 무력 탐심은 집을 다미어 생년 사물은 잊혀지니라. 참이 쓰심은 천재부여 만단 철양을 모아다 놓고 먹고 가며 쓰고 나가서 못다 먹고 못다 쓰고 두 손 모아 해우에 얹고 시즈없이 가는 인생 한심 하고 가전허자 인간시집은 코지이여 80장년 90층강 장차 100대를 다 산다고 해지 형든 날과 참든 날에 걱정 글쓴 차지하면 단사식을 못 사는 인생 한번 낳자 죽어지면 싹이 나느냐 오미에 날까 이미 일신 망극하자 영사심리 해장하여 꽂힌다고 서럽나라 총선 석달 추가 짜가 영년 3월 봄이 오면 너는 다시 피련났네 우리 인생 한 번 가면 어느 시절 다시 오나 세상만사 해야 되면 요창해지 일속이라 단불의 나비로다 뿌리 없는 부평조다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 천년 살며 만년 사오 천만년을 못 사는 인생 몽중 같은 살림살이 태평하게 사옵소서 나해나네 여대열 사치소사 나 일심으로 정념은 극락지계라 어머니여 찾는 거 어머냐 불러 구슬하니 후딱이 나지 있을소냐. 꽃이 한 장 받쳐드느 피난이다 피난이다 하나 하고 신장님짠 공양한들 어느 서연이 가음을 놀고 오진 목숨 끊어질 때 제일자네 진강대왕 제일자네 조강대왕 제삼선의 송제대왕 제사전의 오간대왕 대우전의 염라대왕 제육선의 편성대왕 제7전의 태산대왕 제8전의 병등대왕 제9전의 토시대왕 제10전의 설윤대왕 월지왕이 부린 사자 일찍 가자 월찍 가자 한 손에는 철봉 들고 또 한 손에 장검 들고 치사수를 피껴 차고 활등같이 코군 길로 살때같이 달려와 하든 문을 박차면서 정령 삼자 불러내요 어서 가자 바삐가 위분부라 거역하면 위형이라 지체할까 취약같은 이내 몸에 달뚝같은 새사슬로 결박하여 그러니니 혼비백산 나 죽겠네 여보세요 사장님네 모자 둔둑 학부가 때만 잔기유 애걸언제 어느 사자가 틀을 쏟나 대구 잡자 서른 지고 이를 어이 허잔 말가 불쌍하다 인내심 인간하들기 망극하다 사자의 손을 잡고 만단 서자 다 못하여 정신 차려 살펴보니 약한 가지 퍼져있고 지성구 급진한들 죽을 목숨 살릴까 긴 늙으니 말 들으니 저승끼지 못하더니 오날 내게 당하여서 대문 밖이 쳤으니라 용기간이 많다 한들 어느 누가 태신가며 일가 친척 많다 해도 어느 누가 동행을 하냐 구사장에 하직하고 신사장에 허대하고 대문 밖을 떠나서서 석잔리에 손을 본백불라 초안하니 없듯 걱정 남쳐다 일찍 사자 손을 끌고 월찍 가자 틈을 밀어 부같이 대처가요 전방지방 모자갈사 높은 데는 까자들고 낮은 해는 높아진다 사장님만의 말장판 찾아줘 시장 한 대 점심 오후 신발이랑 고쳐 신고 쉬어가자고 애거를 얻네 흙은 석두 아니하고 개뭉치라 등을 치며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이정저정 여전 아래 저승원문 찾아드니 우두나찰 마두나찰 소리치며 달려들어 인정달라 피는구나 인정 쓸던 반푼 없다 단대 굵고 뭔데가 인정 한푼 써 저승으로 옮겨올까 환전 붙여 가져올까 끌벗고서 인정 쓰며 열두 대문 틀어갈 때 무섭기도 그지였고 두렵기도 측량 없다 여친 찾아들여 경벌하며 묻는 말이 이놈들아 들어가라 천심하며 파전하고 인세간에 나가서 무산선심하였는가 다른 대로 아래여라 용방비간 돈을 받아 임금님께 극찬하여 나자이는 충성하며 부모님께 효도하여 가법을 세웠으며 배고픈 이 밥을 주어 아사부제 허였는가 덜 벗으니 옷을 주어 군안공도 허였는가 좋은 곳에 집을 지어 행인공도 하였는가 깊은 물에 파지를 놓아 벌천 광도 허였는가 목마르니 물을 주어 급수공도 하였는가 형진사잔 약을 주어 하진공도 하였는가 부처님께 공양 드려 마음 닫고 선심 마여 염불공덕 하였는가 어진 사잠보해하고 부지 행사만 이었니 참지함이 흑심하니 풍덕하게 가투리 착한 사람 불러들여 위로하고 대접하며 몹쓸 놈들 구경하라 이 사자문 선심으로 극락되기 사올지니 아니 초울소나 소원대로 물을 짜게 내 원대로 허여주마 극락으로 가려느냐 연화대로 가려느냐 옥제에게 추품하다 남중절세 태어나서 요지연에 가려느냐 책만군중 토덕되어 장수 살살지어 폭자지어 닥쳐지어 어찌야 분부하여 모든 지인 불러라 공경하며 하는 말이 소원해도다 일러라 예상 부인 태려느냐 최후 왕비 태려느냐 후기 공명하지 않느냐 예온 대로 하여주마 전신하고 마음 닦아 부지 행사하지 마도 해신국을 없인 여겨 전신공답 아니하면 우마 형상 무면하고 불황대암 본연헌데 조심하여 수신하라 수신세가 능이하면 치구간연하오리니 아무쪼록 힘을 쓰어 석탁을 아니하면 신우사가 참없거니 사가능이 우리 형제 자산사업 많이 허여 내 생기를 잘다가 급나그러 나가세 변화 나무아미 참을 관승보살